이제야 내게 왔나요? 운명이 아니길 믿고 싶었죠. 우린 너무 늦게 만났죠. 내 곁에 그 사람 어떡하나요? 내 자신을 미울 정도로 가슴은 그댈 향하죠. 내 심장은 터질 듯 아파요. 전부